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9장 1절까지 아, 오늘 날씨가 너무 진짜 꾸리꾸리해가지고 참 설교를 짧게 해보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네. 34절부터 39장 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 텐데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읽으셔야 합니다. 이게 자꾸 날아가서 이거 선풍기를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사회에 대해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늘 질문하셔야 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바라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수련회에 참석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애쓰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살기 위해서고 내가 잘되기 위해서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을 꿈꾸면서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있고 믿고 있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런 사람은 자기 목숨을 잃을 것이다. 여기서 나오는 이제 목숨이라는 거는 단순히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실 죽어서 지옥 갈까 봐 뭐 어떤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해서 이제 종교를 찾거나 기독교를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죽음 뒤에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어쨌든 기독교는 뭐 지옥이 있다고 얘기하고 또 몇몇 종교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뭐 윤회가 된다는 얘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런 두려움 죽고 난 다음에 있을 어떤 이렇게 뭐 알 수 없는 세계에 대한 그런 두려움 때문에 마치 보험을 들어놓듯이 종교를 찾고 교회를 다니고 또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지난번에 언제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가 보험 들어놓으면 어때요? 목사님도 보험을 몇 개 들어놨지만 그냥 그거를 뭐 늘 항상 내 마음속에 염두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만약에 상황을 대비해서 해둔 거지 그게 나의 삶에 뭐 그닥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일부러 보험 타기 위해서 막 그 뭐예요? 뭐 내 다리를 스스로 뿐질리고 이러지 않잖아요. 네. 그게 그렇게 큰 의미가 아니죠. 근데 여러분들 신앙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죽음 뒤에 있을 어떤 사건에 대해서 두렵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해서 내 보험으로 두고 나는 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거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리고 죽고 나서도 힘든 건 싫으니까 편했으면 좋겠고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그런 생각이라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게 내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어떤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내가 밥 먹는 거, 내가 직업을 갖는 거, 공부하는 거, 내가 사람을 만나는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라면 다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고백이 그냥 죽고 난 다음에 내 그 두려움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보험 정도의 믿음이라면 결국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에서는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그냥 그런 모습으로 그냥 그런 신앙으로 종교인으로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께 뭘 기대할까요? 예수님을 믿어서 생길 하나님을 믿고 잘 섬겨서 생길 어떤 내 삶의 혜택들, 유익들, 어떤 영광들 이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아무튼 우리 청년들이 기도를 많이 안 해서 너무 좀 안타깝긴 하지만 어쩌면 뭐 기도 안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가끔씩 이제 청년들하고 얘기해보면 바라고 소원하는 게 다 그냥 자기 삶에 있는 어떤 당장 직면한 문제들 해결하고 거기서 좋은 어떤 결과가 얻어지고 내가 원하는 거 되어지는 게 대부분 아무리 내가 이 앞에서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도 다 그런 기도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뭐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듣지 않고 하는 기도는 가증한 거니까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죠. 가증한 기도를 하려거든. 여러분 보세요. 정말 우리 삶의 진정한 문제가 뭘까요? 우리 삶에 정말 우리가 해결해야 될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뭘까요? 지금 여러분들의 어떤 성적일까요? 앞으로 직장을 어떻게 구하게 되냐? 내 앞길일까요? 아니면 이 세상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여러분들 요즘 뉴스를 보세요. 정말 세상에 너무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속해서 끊임없이 테러가 자행되고 어저께요? 또 독일 뮌헨에서 또 총기 난사가 일어나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그 4일 전에는 또 그 지하철에 어떤 정신나간 청년이 도끼를 들고 와가지고 사람들을 다 찍어버리고 그 전에는 또 저기 뭐죠? 이탈리아인가? 거기 니스에서 네. 또 트럭으로 IS가 정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고 북한은 뭐 합니까? 계속 핵 그 뭐예요? 개발하고 그거 막 미사일 쏴대고 뭐 우리는 또 사드 배치한다고 막 하고 있는데 또 막 주변 나라들 또 안 된다 하고 있고 막 세상이 돌아가는 꼴을 보면은 도대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은 왜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건가? 왜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방치해 두시는 것 같은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힘들고 어지럽고 게다가 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청년들의 삶 어때요? 미래에 대한 불안함, 그렇죠? 뭐 먹고 살지 늘 걱정하고 맨날 세상이 너무 급박하게 변한다는 그런 이야기 속에서 내가 이게 잘 가고 있는 건지 나는 과연 제대로 된 직장을 얻어서 그 직장을 계속 다닐 수는 있는 건지 여러 가지 우리를 고민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형편 속에서 우리가 뭘 생각할까요? 뭐 남이 어떻든 누가 뭐 잘못되든 우선 일단 나부터 좀 살자. 나부터 좀 이렇게 좀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아마 우리 청년들한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요즘 청년 시대를 포기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5포 시대, 7포 시대, M포 시대. 어쨌든 나라도 못 지키니까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혼이든 뭐 연애든 뭐 직업이든 꿈이든 막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왜 하나님은 이런 거에 관심이 없는 걸까요? 없는 것처럼 보일까요? 이런 우리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 해결되면 우리가 진짜 행복할 것 같은데,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런 일들이 허용되고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닐까요? 사람들이 그래서 묻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들을 그냥 그게 자행되도록 내버려 둘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뭐 정말 우리나라에 테러가 안 일어나니란 보장이 있을까요? 그리고 김정은이 정신 나가서 미사일 버튼 한번 딱 누르면 그렇죠? 다 끝납니다. 그럼 일단은 어떻게 그 미사일이 계속 개발이 안 되도록 좀 하나님이 그 북한의 과학자들의 그 머리를 좀 이렇게 돌게 만드셔서 하면 될 텐데 계속 뭐랄까 되게 좋은 성능의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여러분? 네. 걱정 안 되나요? 근데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시고 인류를 바라볼 때 인류가 직면하고 인류가 갖고 있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심각하다, 이건 문제다, 이게 해결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것보다 나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혹은 지구촌 전체가 다 동의해서 생각하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그것보다 더욱더 심각하고 더욱더 피해야 되고 더욱더 끔찍한 그런 어떤 문제가 우리 인류에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리고 그걸 또한 이해하셔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뭔가를 안 하시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인간이 악해서인 거잖아요. 인간이 죄를 짓기 때문인 거잖아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기 때문에 않는 거죠. 그런 죄 때문에 일어날 수많은 문제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문제 자체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의 정말 근본 뿌리 그것이야말로 진짜 심각한 문제이고 그것이야말로 인류가 해결해야 될 중요한 문제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셨기 때문에 인류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경제 문제, 환경 문제, 어떤 정치적인 문제, 사회 수많은 뭐 문제들이 많지만 그런 것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심각한 문제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받아야 될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될 심판의 문제, 그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직면해야 될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상상이 안 되겠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내가 짓는 그 죄가 이게 얼마나 큰 크기의 죄인지를 감히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우리가 경험하는 이 경험 세계에서는 그렇죠? 우리가 막 연쇄살인하는 인간을 보면서 막 정말 재수없고 막 진짜 막 그 멸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 주에 제가 뭐 추적 60분인가 그걸 봤는데 그 초등학교 교사 남자 서른 몇 살 학생이 학생이래. 그 아버지가 17개월 된 뭐예요? 자기 아들을 막 발로 뻥 차고 애가 막 날라가가지고 막 울면서 다시 아빠한테 오고 아빠는 다시 주먹으로 얼굴을 막 치고 하는 그걸 보면서 막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진짜 저건 인간인가? 저기 살아 저기 어떻게 교사로서 그렇게 막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여러분들 근데 보세요.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는 게 어떤 면에서 그렇게 심각한 어떤 현상을 보면서 일어나는 그런 분노가 사실 전부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는 그 짓들이요, 그런 행동들과 그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경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 내 안에 있는 분노 있잖아요. 그것과는 이렇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큰 그런 죄이고, 너무나 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도 할 말 없는 상태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란 걸 우리는 여러분들 이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내 감정적으로는 이것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짓는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심판 아래 우리가 있는지 그냥 상상만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뭐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 모든 괴로움과 모든 그 비참함과 모든 막 끔찍한 일들을 다 모아놔도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짓는 죄와 그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될 그 심판에 비교하면, 여러분 이 우주에 그리고 이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일어난 모든 비참함을 다 합쳐도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될 그 심판과 비교했을 때는 정말 별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경험으로 합리적인 추론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문제는 이 땅의 문제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함부로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간다는 그 죄의 심각성에 있는 거고,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어떠한 모습이라는 거,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주를 만드신 분이에요. 우주보다 큰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내 심장을 뛰게 하시고 내 호흡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시대를 결정하고 내 성별을 결정하고 나의 국적을 결정하고 나의 부모를 결정하고 심지어 나의 죽음까지 결정하는 거, 모든 삶의 가장 결정적이고 중대하고 소중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그분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저 내가 살아가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더 좋은 거, 더 편해지는 거, 더 얻는 거, 더 누리는 거, 그거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나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의 존재가 있든 없든, 혹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내 욕망과 내 바람과 내 소원을 이루는 거, 그게 전부인 거죠. 그것이 여러분들 우리이고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들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으로 포장하고 좋은 것으로 이렇게 도덕과 윤리로 막 이렇게 말도 하고 보인다 할지라도, 그런데 인간들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조차 우리는 내 욕망과 바람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버리죠.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야말로 인간의 그 어떤 생각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한 어떤 선과 악의 기준을 갖고 계시다면, 그리고 그 기준을 대면서 인간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는 분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물을게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가장 중요한 분이 되고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되시면요, 내 삶에 하나님이 되시면 우리는 그 하나님과 그 어떤 것과도 뒤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선택합니까? 그것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이죠. 누구나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는 그분보다 더 가치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더 소중한 것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바로 우주적인 모욕인 거예요. 그리고 한없는 무한한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여러분 살아가는 삶이 다 그거잖아요. 결국 내가 가치 있는 것 때문에 덜 가치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더 가치 있는 것들을 내가 생각했을 때 가치 있는 것들을 위해서 가치 없는 것들을 포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늘 여러분들의 삶의 선택이란 건 그거죠. 네. 경제적인 특별히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나에게 얼마나 혜택을 주느냐 그걸 위해서 나한테 덜 혜택을 주는 것들을 포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대해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듣고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지혜로운가를 듣고 있습니다. 그분이 베푸신 축복들을 무한하게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분에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정말 당신이 정말 위대하신 분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위해서 당신을 바꿔버릴 겁니다 라고 말하고 살아가고 있진 않냐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지옥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뿐만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분이 나에게 뭘 얘기하시는 요구하시는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분을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수단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 모든 삶의 태도와 마음과 생각들이 여러분들 얼마나 무한한 죄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이것보다 더 큰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죄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일반적인 그런 죄의 그 목록들은 이 하나님께 짓는 죄에 대한 또 다른 작은 표현들일 뿐입니다. 나는 당신보다 내가 원하는 걸 갖겠습니다. 나는 당신보다 내가 원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악이고 이게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세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고 그 어떤 것을 다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냔 말이에요. 우리는 그거를 이제 들어서는 알고 있는데 뭐 하나님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나 항상 모든 것보다 하나님보다 모든 것을 더 선호해요. 여러분들 지옥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죄는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 짓는 거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하나님만큼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의 형편이고 이 세상 사람들의 정말 심각한 형편입니다. 더 문제는 뭐냐면 쉬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짓고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인류를 위해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정치 문제를 해결하고 무슨 이 세상 테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죄가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죄로부터 받아야 되는 그 심판과 그 멸망이 해결돼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죠. 뭐 하나님이 누구만 지옥을 보내냐? 왜 누구는 안 보내냐? 그럼 여러분 그걸 생각하기 전에 먼저 인식해야 될 것은 누구나 지옥 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얻고 누리고 그리고 즐겁게 희덕거리면서 뭐 TV와 인터넷을 통해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게임을 하고 영상을 보고 산다고 해도 여러분들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죽음을 막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삼성 이건희 할아버지가 참 늙어가지고 참 못 볼 짓을 막 하고 이렇게 사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성매매 혐의로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데 그렇죠? 돈이 있으면 할 수 있겠죠.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성도 살 수 있고 여자도 살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그것을 피하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사람들을 정말 밀어내는 것이죠. 그것을 모릅니다. 그러니 그것을 모르니까 죄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는 거고 있다고 해도 예수님에게 헛된 것을 구하고 기대할 뿐인 것이죠. 그냥 단순히 내 삶에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좋은 더 나은 삶, 안정적인 삶 그것을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제대로 자기 자신을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내 죄의 심각성 그리고 지옥의 심판을 받기 합당한 자기 자신을 좀 제대로 보세요.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여러분들 수없이 얘기해줘도 우리는 그거를 절대 인정하려고 안 해요. 그냥 또 똑같은 얘기네 하고 넘어가려고 하죠. 여러분들 자기의 죄와 그 심판을 그 무서움을 분명히 보는 사람만이 보는 사람은요 절대로 나의 잘됨과 나의 바람의 성취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흉악한 범죄로 잡힌 범죄자가 자기가 지은 죄가 흉악한 거란 걸 알면 자기가 받는 대가가 뭐 깜빵을 가든 거기서 콩밥을 먹든 할 것 없이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그렇지 않고 그 죄수가 내가 행복해야 된다고 나는 좋은 방에서 자야 되고 나는 좋은 밥을 먹고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여러분들 그 사람이 정말 자기가 죄인이란 걸 깨달은 걸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마땅히 내가 이건 누려도 되고 가져도 되고 소유해도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자기의 형편을 모르고 내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들 내가 죄인임을 모르고 내가 받을 심판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모르고 나는 살아야 되고 나는 잘 돼야 되고 나는 문제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요 목숨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를 제대로 알고 아 나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이 내가 받을 그 심판과 저주를 대신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여러분들 무엇만이 가장 그 마음과 심령 속에 남게 될까요? 바로 예수님밖에 남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기 심령 속에. 그리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토록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에 모든 소중한 것들을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끊임없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기의 모습이 미워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위해 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각오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누구도 자기의 목숨이 잃어져도 되고 나는 어떻게 돼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공부하는 이유, 직장 갖는 이유 다 뭐예요? 다 잘 되기 위해서잖아요. 여러분들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 살잖아요. 그렇죠? 행복하기 위해 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사람이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저도 이걸 알고 있지만 내가 이거를 정말 순종할 수 있다라고 저도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저도 저를 걱정하고 아내를 생각하고 제 딸을 걱정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늘 끊임없이.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야 합니다. 정말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얻어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영원한 끝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내 생명이 지금 끝나도 여러분들 우리는 영원한 생명 안에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죽어있는 사람은 살 것이고 살아있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다 얻고 여러분들의 정말 생명이 영원한 지옥으로 잃어버려진다면 그게 무슨 이익이 있겠어요? 그런데 다 없어도 여러분의 생명이 영원한 그 축복과 영광으로 주어진다면 여러분들 그 길을 선택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3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시작. 누구든지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러분들 이 말씀이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왜요? 지금까지 제자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따라왔어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이미 따라오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를 따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있지만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들을 보고 가르침을 듣고 있지만 그것 자체가 진짜 예수님을 따르거나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라는 거죠. 가롯 유다를 포함해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위대한 기적을 베풀고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그 놀라운 축복을 백성들에게 베풀었는가를 다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것 자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듣고 예수님 베푸시는 축복을 알고 어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게 그것 자체가 내가 예수님을 진짜 따르고 믿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선한 일을 하고 헌금을 한다 해도 봉사를 많이 한다 해도 그것 자체가 내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가 진짜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길은요 나한테서 나올 수 없는 그거 그게 내 안에 나올 때 거기서 우리는 확인하는 거예요. 나한테 나올 수 없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잃어도 되는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내 목숨이 내 인생이 어떻게 돼도 괜찮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나와지는 것은요 그렇죠?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정말 성령으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사람은 자기의 죄와 심판을 보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멸망을 받아야 된 나 대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기의 삶 속에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게 돼요. 무슨 얘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 내가 잘 되든 내가 안 되든 그게 상관이 없습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안 되는 거 그거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걸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것을 위해서 고민하면서 계획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부정적 의미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단 내가 잘 되는 거에 대해서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염려할 자격도 없어요.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왜요? 내가 지은 죄와 그 받을 심판을 생각해 보라니까요. 당연히 안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숨 쉬는 게 힘든 게 원래 마땅한 거고, 내가 뭔가를 했을 때 다 안 돼야 되는 게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긍정적인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진다는 그 축복이 그 안에 또한 담겨 있죠. 내가 잘 되고 안 되는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지, 나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분의 사랑 안에 내 인생이 들어있다면 내가 잘 되는 것도 나를 위한 것이고 내가 안 되는 것도 나를 위한 것이란 것을 알고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나에 대해서, 내가 잘 되는 거에 대해서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정말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자유를 줄까요? 큰 기쁨을 줄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합니다. 그럼 십자가는 뭐예요? 사람들이 자꾸 이 십자가를 자기 삶에 일어난 어떤 고난, 어려움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십자가는 이 고대 사회에서 무엇을 상징하냐면 가장 흉악한 범죄자가 가장 처참하게 죽는 형벌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죽은 거거든요. 아무 죄가 없는데 내 십자가를 지라는 건 뭐예요? 나야말로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 가장 흉악한 죄인임을 알고, 내가 이 세상에 그 어떤 그 끔찍한 대우와 처참한 그 대우를 받아도 할 말 없는 존재임을 알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 인생을 볼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말도 안 되는 지금 축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항상 남들하고 비교하고 혹은 더 좋은 어떤 삶을 추구하면서 그게 안 될 때 하나님께 원망하고 또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비참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할 말 없는 존재이고, 뭐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그냥 거지 나사로처럼 평생 거지로 살고 내 몸에 병이 들어서 저도 무서워요. 이런 얘기할 때마다 저도 무서워요. 언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줄까봐 저도 무서운데, 그렇게 되어도 할 말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분께서는 그냥 그 십자가 지는 자리에 그 십자가를 간직하고 살아가는 거, 내가 죄인임을 알고 끔찍한 저 대우를 받아도 할 말 없음을 아는 자로 살아가는 것으로 끝내게 하지 않으시고,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더러 나를 따라오라고 한단 말이죠. 그 얘기 뭐예요? 그 전혀 자격 없고 전혀 어떤 영광스러운 삶을 누릴 자격 없는 자에게 가장 축복된 길을 제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나를 따라오라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께 순종하는 그 복된 인생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까지 바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실까요? 당연히 우리의 인생을 가장 복된 길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길로 그분이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만,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의식하는 거예요. 그분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분만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분이 가시는 길, 그것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삶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진정으로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길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영광스러운 길로 나아가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초대를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그 길이 내 생명을 잇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기쁨으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주신 그 생명이 세상에서의 목숨보다 비교할 수 없는, 목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된 것임을 알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알게 되고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신자의 모습인 것이죠. 이렇게 신자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예수님의 존귀하심과 그 생명의 마음이 붙들려서 이끌림을 받는 것이에요. 이것이 제자의 삶이고 증인의 삶입니다. 그럼 38절 보겠습니다.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네, 죄는 뭔지 알죠? 음란한 건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죄 많은 세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이 세대 속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와 예수님의 복음이 나를 부끄럽게 안 한다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부끄럽지 않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복음을 알고 그렇게 나 자신을 인정하고 나를 부인하고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하고 거꾸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 세상은 뭘 얘기합니까? 너 자신을 찾으라고 하고, 너 안에 있는 가능성을 찾으라고 하고, 너의 자아를 실현하라고 하고, 너 안에 있는 그 소리를 따라서 살아가려고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그게 다 세상이 가는 길이죠. 왜 여러분들 그 자기계발서가 계속 흥행을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거꾸로 가니까 사람들 볼 때는, 그쵸? 멍청한 길 같고 부끄러운 길 같고 손해보는 그 길이 같을 텐데, 그 길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갈 수 있게 한단 말이에요. 진짜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리고 그러한 그 믿음의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죽고 난 다음에 가는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이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과 이 세상이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 아니라 그 길과 반대되는 길, 어쩌면 다른 길, 그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9장 1절의 말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9장 1절 시작. 또 이르시되,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죽기 전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된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천국이라는 것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떤 현실이 아니라 지금 이 현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죽음 이후에만 계십니까? 아니죠. 이 현실 속에 살아 계시죠.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 인간의, 죄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죄인이 자기를 깨닫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심판의 두려움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자기는 부인하게 되고 오직 예수님만을 쫓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것이야말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가장 소중합니까? 예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걸 나도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늘 물어봐야 되는 내 믿음의 어떤 확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구절만 찾고 같이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게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그게 정말 자유입니다. 내가 나를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 없어. 그냥 걸어가세요. 살아가면 됩니다. 아니 계획하지 말란 얘기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뭘 하든 내가 잘 되는 거 안 되는 거 거기에 그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뭘 경험해도 내가 하나님 사랑 안에 있다는 걸 기억하고 무엇을 하더라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나에게 요구하시고 날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나에게 어떤 길로 가라고 하시는가, 거기에만 마음을 두라는 거죠. 물론 우리 평생 가는 동안 그렇게 완전하게 갈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이 우리 청년들이 늘 얘기해요. 너무 이상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 맞아요. 저도 못하고요. 여러분들도 못하고 뭐 목사 할아버지라도 아마 못할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또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힘차게 고백, 이 베드로의 고백, 아니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같이 고백하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5장 15절도 한 번만 네, 찾아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갑자기 번뜩 또 떠올라서.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우리 영혼을 향해서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자 같이 힘차게 고백합시다. 내 영혼을 향해서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